협력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 평안하셨는지요?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아시지만 새삼스러운 사실을 하나 생각해 봅니다. 생각보다 비가 그친 후에도 정말 긴 시간 노아는 방주 속에서 지내야 됐죠. 일단 비는 그쳤는데 물이 줄어들 기미가 없었던 거죠. 약 200일이 넘는 시간을 그저 그 안에서 기다리기만 했는데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가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인내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쁘게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렸는지 사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서 알 도리가 없습니다. 통일도 방주 속에서의 기다림과 같다라는 생각 문득 해봅니다. 막상 통일이 되고 나서도요, 노아가 200일 넘게 방주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눈앞의 삶이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동요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통합 찬송가 456장에 수록된 찬송이었습니다. 박경옥의 음성으로 올려드렸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전하고 있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파 1188kHz, 1566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내부의 그 노트테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그 노트텔 속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 그 내용물 중에 이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것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 영어 프로그램, 3분 영어, 뭐 비즈니스 영어회화 무작정 따라하기, 뭐 왕초보 영어회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컨텐츠들을 남한식 영어 공부 프로그램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에서 영어를 쓸 일이 과연 있나요? 좀 궁금하긴 한데 저희 복음의 메아리에서도 영어로 성경을 공부해보는 시간 오늘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God is good으로 오늘 함께하고 또 이어서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주파수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느끼신 내용이나 사연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주신 우편으로 사연 주신 모든 분들에 한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로 북한 내부에서 지금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저희 중국 내 쉼터와 고아원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북한 형제자매들이 그곳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으리까 어느 조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굿. 복음의 메아리 매주 목요일 시간 우리의 삶을 나누고 영어도 배우고 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는 시간이죠. God is good으로 꾸며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 CCM 라이터 정성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로버트 헤일 선교사님과 아름다운 김보험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모든 것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아, 두 분은 우리 봄자매님이랑 정 목사님, 하나님께 이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여쭤보는 게 뭐 괜찮겠죠? 아, 그럼요. 네, 네. 좀 요즘 되게 간절하게 좀 이런 기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 한번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봄자매님 요즘 어떤 기도 좀 기도 제목 뭐 있으세요? 저는 요즘 그러니까 대학 원서를 넣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합격 어느 대학 대학을 지금 네 과제라 지금 원서를 접수했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예. 어느 대학이라도 지금 합격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나이도 이제 적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그랬다 네 군데 다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선택해서 갈 수 있죠. 아, 선택하는 네. 또 아니 고민 또 선택의 고민이 또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 근데. 이미 고민. 어느 바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바라는 대학이 있으니까. 바람대로 꼭 네. 이루어주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은 뭐 아. 밀리언셀러 음원 판매 1위 뭐 또. 아, 아니요. 그거보다도요. 응답의 강속구. 응답의 강속구가. 아, 그래요. 그 1위 했어요. 그거. 즐거운 추억. 네. 아, 예. 아니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찬양만 맡으면서 주중에 이제 일을 맡았는데요. 예. 새로운 또 곳이라, 예.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네요. 네. 팀원들하고 잘 또 어우러져야 되고, 이제 찬양 예배를 뮤직 디렉터로 총체적 음악 감독하는 걸로 맡았는데요.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를 세워가야지 이게 사람의 일을 하나를 더 맡았다고 해서 제가 부담을 갖는 것도 없잖아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미련하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 목사님 사역하시고 계시는 교회에서 방송 듣고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 분명히 또 있을지라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중간에 제가 몰랐는데 지금 정 목사님의 네. 새치를 제가 발견하고 예. 마음이 좀 짠하면서 아 요새 좀 많이 힘드시구나 기도 꼭 드리도록 새벽 기도 가시 많이 들으시겠네요 큰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취자분들도 사실 뭐 북에 계시는 또 지하교회 성도분들에게는 참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아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넌센스 퀴즈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 뭐 정답이 있는 퀴즈이긴 하지만 이 정답도 뭐 올바른 정답은 아닙니다. 넌센스 그냥 뭐 이렇게 센스 그냥 재미로 만든 알아맞추기 퀴즈니까요. 한번 좀 들어보셔요. 네.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지만 밤잠을 참 잘 자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우리 봄자매님 어떠세요? B인 것 같아요. B인 것 같고요. 우리 정목사님 어떠세요? 네, 저도 B라고 생각합니다. B라고. 다 아마 이유가 또 있으실 텐데요. 네. 뭐, 맞아요. 정답은 B예요. 밤잠을 잘 자면서 기도하는 참 뭐 정답이 있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긴 한데 네. 정답이 왜 B냐면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고 밤잠을 잘 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B는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능력에서 이제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발 뻗고 자기 때문에. 근데 A는 이제 똑같이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좀 이 마음속에 뭔가 근심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한 어떤 그런 불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말 그냥 넌센스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고 여기서 이제 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이렇게 또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내가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시나요? 기도하는. 네, 저는 B타입이에요. 아, 멋지십니다. 자유한, 그냥 더 할 게 없잖아요. 더 할 게 없으니까, 예, 기도하면, 예. 우리 봄자매님은 어떠세요? 기도하면서도 좀 이렇게 막 근심하면서 막 고민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그게 뭐 믿음의 영향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 네, 저는 믿음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A예요. A시네. 예. 저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때는 막 배짱 튀겼다가도 어떨 때는 막 간이 콩알만 해져갖고 막 잠잠 못 이루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인 것 같은데 간혹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나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도와주신다 아,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이 참 부족한 경우가 뭐 저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물론 우리의 이 믿음의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가리지는 못해요. 우리의 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또 모든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고 또 이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실 때가 또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분께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과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봄자매님, 말이 너무 어렵나요? 이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특징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뭐 발 뻗고 뭐 잘 자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천성적으로 성격도 좀 많이 영향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네,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 전에 있고 그 결과로 나는 그. 기도하는 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네, 있는 하나님 주신 그대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우문에 현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다고 또 생각하시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신감. 자신감이죠. 예, 하나님이 분명 내 기도를 들으셨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바꿔 얘기하면 자신감보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크신 그런 계획을 갖고 적시에 응답을 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야. 응답의 강속구처럼, 변화구처럼. 예, 그런 확신이랄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참 오늘 이렇게 또 네.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만은. 예, 예. 이쯤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 가지고 좀 영어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헤일 목사님 모시고 유익한 영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날, 억양까지도 이제 점점 네이티브 코레안에 가까워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에도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뭐 자신감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태도들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뭐 당당하게 순교하시는 순교자들이라든지 정말 뭐 수천 명의 숙적들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또 뭐 바알 제사장들을 물리쳤던 뭐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태도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게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그 말씀의 어떤 요점에 대해서 오늘도 영어로서 좀 가르쳐 주시면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간구, 애원, 예. 들으시 뭐 여러 가지 표현, 특히 우리가 얘기했던 또 자신감 영어로 네.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간구, 애원, plea, plea. plea. Plea. plea. 예를 들면, I made my plea, my plea before God. Before God. I made my plea, my plea before God. Before God. 또, 예를 들면, 뭐, 가끔 사람이 나쁜 습관 있어요. 나쁜 습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게 This is my plea. My plea. I want you to stop smoking. Yeah. 우리 또 빨라요. This is my plea. I want you to stop smoking. Yeah, smoking 아니면 drinking이나 술이나 이렇게. This is my plea. 아, 이건 내가 정말 간구한다. 뭐 plea가 이제 간구, 애원, 뭐 이런 뜻이 있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This is my plea. I want you to stop smoking. 너 좀 담배 좀 끊어라. 너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 This is my plea. 이거 경상도 말로는 굉장히 짧게 표현되죠. 아시나요 혹시 정 목사님? 아 그래요? 두 단어로 할 수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람이 알아서. 아 좀. 아 좀. This is my plea. 요거 아 좀. 아 좀. 이렇게 생각하지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 경상도 그게... 사투리랑 함경도랑 억양이 좀 비슷한 부분이 네. 있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세종 때 사군 네. 육진 네. 김종서 네. 장군이 네. 그 이제 하시면서 네. 경상도 사람들을 북쪽으로 많이 데려갔대요. 아, 데려갔대요. 이주해서 살라고 거기 사람 없으니까 거기 누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함경북도 사람들이 그때 경상도 사람들 후손이 많대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많이 비슷해요. 가시 아버지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시 아버지. 가시 아버지 가시나. 네. 경상도에서 가시나라고 하거든요, 여자를. 네. 가시가 처녀, 아가씨, 가시 아버지가 그 이제 장인어른을 가시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표현들이 좀 아 좀이라는 게 그 남자애들이 엄마한테 짜증내는 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을 하기, 이렇게, 엄마는 막 이렇게 뭐라고 제발. 막 길게 말하시고, 네, 남자애는 짧게 말하는 거라, 아, 좀! 그 말 좀 그만하라는 그런. 아, 함경도에서도 그래요? 네. 오, 네. 있군요, 그게. 네. This is my plea. 아, 제발. 아, 좀! 이게 좀, 좀 어처구니 없는 접근법이지만, 기억하시기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 plea라는 게 please랑도 관계가 있나요, 목사님? Please. Please, please, 달라요. 다르군요. 네, 네. 어감은 좀 비슷한데. 네.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Please도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살짝 그런 애원 그런 게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저도 좀 그렇죠. 유사성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뭐 아니라시니까 뭐 아닌 걸로 이거 뭐 무시하세요. 이거는 예, 무시하시고요. 다음 문장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예, 들으심, to hear. To hear. To hear. To hear. To hear. I love to hear, to hear your voice. Your voice. 우리 강 PD님 음성 너무 좋아. 아, 감사드립니다. 네. 얼굴 보면 많이 실망하실 텐데. 아유. 네, 얼굴 보면 더 좋아져요. 또 옆에 정 목사님. I love to hear his music. His music. 아, 맞아요. 네. 저도 동의했어요. I love to hear. 나는 너의 나는 그 소리 듣는 게 난 뭐뭐를 듣는 게 좋아. 네. I love to hear your voice. 당신 목소리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뜻으로 표현을 네, 들으심 to hear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하심. 반응하심. Yeah. Respond. Accept. Okay. God will respond to our request for help. Yeah, 우리 천천히 God will respond to our request for help. 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간구나 요청에 응답하실 것이다. God will respond, 반응하심.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God will respond to our request.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응하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지금 북에서 참 지하교회 성도분들 얼마나 많은 간구와 또 기도로서 남과 북을 섬기고 계십니까? God will respond to your request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억해 아멘. 주시고요. 다음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신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영어로 자신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천천히 자신. 네. 자신 그 confidence. Confidence. 자신감. 자신감. Self confidence. Okay. Confidence. Self confidence. 네, 자신감 지용한 것입니다. 아. 그 Christians should be confident people. Christians should be confident people. 네. 자신감은 self confidence. 요즘은 self confidence 필요해요. Christians should be confident. Yeah, confident people. Yeah.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네, 왜냐하면 why PD님 why should Christians be confident people? 왜 크리스천들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라고 지금 목사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and God is hearing our prayers. 그렇죠. He's hearing our plea.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의심하고 그랬다가 또 회개하고 이게 참 인생이 이게 무한 반복인 것 같은데 네. 우리 두 분, 우리 정 목사님 먼저 살면서 이게 정말 기막히게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 어떤 게 있으세요? 기가 막히게. 기막히지 않으세요 또. 너무 부담드렸다. 아, 네. 아, 뭐 부담일 건 없고요. 지금 일하는 교회도 그래요. 예, 기도를 뭐 각가지 제목 놓고 그 배우자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키도 뭐 놓고 뭐 몸무게도 놓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데 이제 제가 사역에 대해서 이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접었어요. 예,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해야지 제가 뭐 이것도 달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참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허락해 주신 사역지와 교회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 다 들으셨더라고요. 예, 기가 막히게 정말로 예, 뭐 한 예를 들자면 뭐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교회를 원했는데 아. 바로 앞에 있는 교회라든지 아, 너무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예. 당사자에겐 정말 큰 은혜예요. 이거 예, 별거 아닌 그러니까 것 같지만 뭐, 예, 그리고 뭐 제가 찬양 예배를 이제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지 않았는데 그런 교회에서 제의가 왔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예, 참 많이 있네요. 참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되돌이켜 보면은 그것은 이제 저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응답 제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정말 기가 막히게 세세하게 응답 주신 그런 것들이에요. 네. 우리 봄자매님 그런데 반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될 경우가 분명히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런 경우에는? 아, 그 경우를 보면 제가 제 욕심대로 기도할 경우, 이제 그냥 제 나름 생각대로만 기도할 때, 네. 저도 참 그럴 때 많습니다. 네. 근데 기도하면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바꿔 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도 있는데요. 말씀이요, 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자녀로서 나오는 자신감도 이런 바른 기도 생활을 할 때 생겨난다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컨피던스, 자신감 있게 self-confidence를 갖고 살아가야겠지요. 뭐 세상에 그 어떤 후원자나 또 뒤를 봐주는 사람 중에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뭐 유익한 표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뭐 self-confidence라든지 또 God will respond our request.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에 항상 응답해 주실 것이다. 뭐 좋은 표현들 많이 배웠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우리 남북의 청취자분들 믿음으로 기도 하시고 또 응답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정말 미래에 가까운 또 시일 내에 또 혹시라도 오랜 동안 인내 가운데 기다려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또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시키고 인도시킨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God is good.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 민호기의 음성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죠.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스가랴서 말씀을 본문으로 두 종류의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1장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튼지 원치 않든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히틀러처럼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들이 바른 목자가 되지 못하면 그 성전은 또 허물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산이고 그리고 그 레바논 산에서 백향목을 찍어와서 솔로몬 성전도 짓고 수르바벨 성전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아무리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불타 없어지리라. 이 역사의 이 우주의 중심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우주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뿐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성까지도 허물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러시아 교회가 그래서 쇠퇴해졌고 유럽 교회가 그래서 쇠퇴해졌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면 이 세상이 밝은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잣나무와 백향목은 지도자입니다. 무성한 상수리나무와 삼림은 일반 백성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일반 백성들도 삼림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그 도성도 그 땅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은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뿐 아니라 나라를 지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를 따르는 자도 잘못됩니다. 여기 보니까 잡혀갈 양떼를 먹이라고 말하죠. 양 우리 안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야 될 양들이 다 코 꿰어서 죽는 장소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떼들을 인도하지 못하니까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들은 목자된 자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그리고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요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게 악한 목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양떼들이 다 포로 잡혀갑니다. 이리 떼들에게 잡아먹히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자신들은 배부르니 자신들은 안전하니 자신들은 문제가 없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목자는 양무리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잘못 가르치니 양들이 못된 양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하고 그리고 그 양떼들이 결국은 불행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절 말씀은 스가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역사 속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저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행복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양의 행복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속수무책인 짐승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양들이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그건 각기 제 길로 가는 길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갈 뿐입니다. 자기를 돌봐주는 선한 목자만 잘 따르면 양은 행복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목자가 서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그런 구역장이 서도록 그런 교사가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두 가지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지도하고 바르게 세워지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형제끼리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돌볼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날카로운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형제를 사랑할 마음도 없고 이웃을 돌아볼 마음도 없게 됩니다. 분쟁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싸납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헐뜯습니다.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고 백성들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분열하는 자리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참소합니다. 갈라놓습니다. 이간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마귀의 장단에 춤을 추는 어리석은 적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지도자가 있는가,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42-934-9172, 042-934-9172번 대전 신석장로교회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무기와 기술과 또한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절대적인 의뢰와 신뢰만으로 자신들의 삶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가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요벨스 콰이어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